최고야, 당신이 최고야,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.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난 알았어.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.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.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.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.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. 기대해도 좋아, 믿어도 좋아, 변함없을 테니까. 당신이 최고, 당신이 최고야.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.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난 알았어.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.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.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.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줄 거야.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. 기대해도 좋아, 믿어도 좋아, 변함없을 테니까. 당신이 최고, 당신이 최고야. 기대해도 좋아, 믿어도 좋아, 변함없을 테니까. 당신이 최고, 당신이 최고야.